예쁘다. 내 눈에는 정말 네가 예쁘다. 네가 예쁘다. 내 눈에는 정말 네가 예쁘다. 너를 처음 봤을 땐 네 맘속에 이미 내가 보였고 너와 함께 있는 상상을 해 Imagine in my eye 난 너에게 가는 멀어 Flying 넌 내 맘 씻어주는 white down 내게 살짝 미소 지을 때 내 가슴은 뛰는 걸 내겐 네가 예쁘다 내 눈에는 정말 네가 예쁘다 내가 사랑한 You're the only one 너만이 여자로 보여 Oh baby 내겐 네가 예쁘다 내 눈에는 항상 너만 예뻤다 너만 눈부셨다 너는 믿어 널 사랑해 Maybe 너는 웨이리 이번 이 사진은 24시간 입만 폭해 항상 꺼내어 다시 봐도 너무 나는 부셔서 가슴 벅차 널 처음 맞이한 그날 You are the one and only야 네가 예쁘다 이 세상에 제일 네가 예쁘다 단 하나뿐인 너라는 모습 갖고 싶다 정말 My heart is beating for you